안녕하십니까 청취자 여러분. 저희는 딴지 종편 및 여러 팟캐스트를 청취하고 소개하고 물고 뜯고 씻고 삼키는 팟캐스트 된당. 저는 진행을 맡은 테드고요. 네, 함께해 주신 의원님들을 소개해드립니다. 벌써 몇 번째 지방에서 올라오는지 모르는 아브락사스 의원입니다. 영상 40도에서도 뛴다. 영하 3도에도 뛴다. 멈추는 법 몰라서 계속 뛰고 있는 달리기 중독자, 파케 중독자 아브라홀릭입니다. 멈출 줄 몰라서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오늘도 가족 산청, 지리산 산청에서 여행 중에 올라왔고요. 계속 웃고 있고, 계속 산만하고 있고, 계속 검색하고 있고, 계속 치고 있고. 청춘아 빨리 쳐! 네, 그렇습니다. 산청 지리산 옆인가? 지리산 아니지. 지리산 안에 있는 산청. 새벽에 올라왔어. 세종 갔다가. 애들 또. 저기 가족 다 세종에 데려다 놓고 또 올라왔어. 근데 저는 걱정되는 게 40도에서 자꾸 뛰면 쓰러지지 않을까. 아, 괜찮아. 땀 조금 나. 와. 뭐 저기 하얗고 뭐. 네, 다음. 네, 거의 없다 빠돌이로 살고 있는 DK 의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우주 끝까지 빨아들입니다. 안녕하세요. 게스트 배려의 아이콘 DK입니다. 왕. 그리고 최근 그 쉑쉑버거 앞에서 논현동 전단지를 날씨도 더운데 돌리고 있는 민경춘 의원입니다. 하이, 안녕. 불편 마이스터 민경춘입니다. 세상이 너무 불편해요. 불편이라 뜨겁다고 아재개그 치는 놈들도 불편해. 한번 절었어요. 딴지 사이트 로그인 불편해서 탈퇴했어요. 불편하지요. 오늘은 정말 화가 났어요. 섹시 베이비, 부비 부비 베이비, 너의 어깨다리 베이비. 이거 아청법 위반이잖아요. 베이비가 섹시하다니, 아기가 성적 매력 있다고? 이런 샤오미 미밴드 발복에 찬 인간들 불편해요. 계좌도 까는 거 불편해요. 벙커 오시면 현금으로 주세요. 인경춘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그 특별한 게스트, 저희 팟캐스트 듣는 당의 수괴, 밤돌아빠 하이칼라님, 오늘 본개방 녹음을 마치고 바로 뒤에 또 녹음을 하러 앉아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팟캐스트 듣는 당 노예겸 당주 밤토라빠 하이칼라입니다. 1년에 한 번씩 온다 그래놓고 또 올라왔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본개방 녹음 잘 했어요? 네, 잘 했고요. 속에 있던 얘기를 좀 많이 풀어내서. 어떤 속에 있던 얘기? 어떤 속이요? 그 누군가의 그 숨겨왔던 욕망과 그 악의 그 기운을 좀 폭로하는 그런 마음 속에. 네. 누구? 전립선 속에? 마음 속에. 그래서 시꺼먼 놈 있어. 아, 빨리 방송이 올라와야 되는데 그 공개방을 들으려면은 목요일까지는 기다려야지. 아니요, 화요일 날 올라오고요. 화요일 날 1부가 올라오고. 네, 그 2부는 수요일 날. 아, 2부 수요일 날 올라오고. 네, 2부는 거의 수요일 날 올라오고. 울었대. 당주 울었대. 테드 때문에. 아, 근데 진짜 너부리 용이 그 집요하게 집요하게 뽑아내려 그러는 경우도 있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진짜 자연스럽게 이렇게 싹 넘어가지고 홀려가지고 콕 올라오더라고요. 그래, 쌌어? 아, 그런 얘기 좀 하지 마. 그리고 오늘 또 특별한 게스트가 저 새로 잠깐 자리하셨습니다.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최초. 와, 대한민국 유일의 미드 전문 팟캐스트 미드나잇 익스프레스의 MC 그리스덤입니다. 와, 감사합니다. 액센트가 살아있어. 아, 역시 이게 딕션이나 이게 아주 좋네. 고고. 네. 딕션으로 인정받는 거는 제가 방송 초기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인데. 1부? 네. 1화? 전설의 1화? 1년이 넘으니까. 네. 저희도 1년 넘으면 좀 더 괜찮아질까요? 모르겠네. 더 절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저희 만남의 광장 시간입니다. 저희 후기를 이번에는 DK님이 정리를 해주셨는데 DK님이 저희 방송에 대한 후기를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예, 후기 들어갑니다. 먼저 라인님께서는 지난 방송보다 확실히 덜 산만한 느낌이라고 해주셨어요. 처음부터 DK 목소리 뚜렷하게 구별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치님의 공백이 크긴 해도 싹스님은 여전히 명랑케알. 여태껏 평정을 유지해 오시던 테드님의 하지마 이씨 하지마 에서는 깊은 빡짐도 느끼셨다네요. 아, 죄송합니다. 그리고 파트 땅에 나온 민호루님은 신사처럼 느껴지셨답니다. 어떻게 민호루는 신사 이번 년에 들은 얘기 중에 제일 웃겨. 아이고야. 그래서 파트 땅 진행자들이 피드백 하나하나에 너무나 감동하는 모습을 잊을 수 없으셔서 후기 남긴다고 해주셨어요. 땡큐베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고찔러님, 고찔러님은 이화 소리가 너무 작아서 뭐라고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다고 후기 남겨주셨어요. 직장에 소음이 크셔서 볼륨을 많이 올리고 들으셔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가업걸 특별편을 들으시고 뭐 다 아는 사실 나열하는데 저 태머시기 양반은 저렇게 질색을 하는가 그런 의문이 잠깐 들으셨다고 하네요. 추가로 이제 들으시는 덕질 관련 팟캐 후기에서 저를 발견하셨다고 제보해 주셨습니다. 저도 뜻밖의 참 반가웠습니다. 고찔러님 DK1을 제가 보냈습니다. 그쪽으로. 그리고 음질과 볼륨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더 편하게 드실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제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세 번째 후기 전설의 흑발님은 얼마 전부터 구독과 청취를 하시게 되셨는데 파트땅 진행자들을 어딘가에서 한두 번씩 본 적이 있으시대요. 그래서 방송 들을 때 얼굴들이 떠올라서 무척 신기하다고 해주셨고요. 팟캐스트가 넘쳐나는 요즘에 옥석을 가리는 수고를 자청해서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많은 기대와 응원하겠다고 해주셨습니다. 저도 전설력 발린 실제로 뵌 적이 있었는데 키도 크시고 미남의 머릿결에 너무 아름다우셔서 부러웠던 기억이 나네요. 뒤에서 보면 혼자 왔니? 전지현급이에요. 전지현급. 진짜 머릿결 좋으세요. 그 슈스케 그 녹음할 때 오셨었고 나 홍대에서 공연 보고 있는데 딱 보니까 흑발님이 오시는 거야. 그래가지고 인사하고 알아보고 따라간 거 아니야? 아니 뒷모습만 보고 거기서 촬영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계단으로 오시는 게 보이는 거. 나 보면 딱 알니까 거기서 이제 아는 체 하고 그랬었지. 네, 그리고 네. 네 번째 후기는 생귤아빠님. 생귤아빠님은 1편 정주행을 완료하셨고 처음에는 조금 산만했는데 갈수록 좋아지고 점점 코너들이 자리를 잡아가는 것 같아 기쁘다고 해주셨어요. 그리고 진행자들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청취하면 더욱 재미있지 않을까 하셔서 태도 지금 바지 내리고 있습니다. 진행자들 면상에 대해 간단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테드님은 안경 쓴 윤재문이다. 지금 음주운전으로 막 훅 걸려가지고 훅 갔어. 음주운전이 지금 세 번째인가? 정말? 테드 지금 맥주 안 마셨습니다. 테드님 음란 운전으로 이제 훅 가겠다. 음란 운전. 그렇지. 예. 네, 그리고 아브라삭스님은 살 빠진 개그맨 전환규 씨다. 이 얘기는 너무 많이 들었어. 예. 진짜 많이 비슷하죠. 비슷하네요. 예. 그리고 DK는 13일의 금요일에 나오는 제이슨이다. 맞아. 예. 가면 안 써도 돼. 아까도 가방에서 톱 봤어, 톱. 또 제 운다. 에어컨 또 운다. 경춘이 차례에서 운다. 아 그리고 민경춘님은 얼굴 작은 식구금 테드라고 해주셨어요. 민경춘은 누구예요? 민경춘이에요. 예, 민경춘님. 들키면 좋대요. 금요일 날 또 마침 식구금이었죠. 그래서 저는 생겨났던 후기를 듣고서 제 외모에 대한 묘사는 인정하겠는데 테드님이 윤재문 씨라는 줄 좀 아리송합니다. 좀 닮았는데. 제가 좋아하는 배우거든요. 야, 이렇게 또 한번 먹이네. 그래서. 생길아빠님 이날도 한잔 하시고 쓰신 것 같아요. 네, 네. 윤재문 씨 죄송합니다. 윤재문 씨가 훨씬 잘생겼어요 저보다. 원로 탤런트 중에 저기 닮았어요. 정한용 씨. 누르고 정한용이라고 있어요. 찾아보면 기분 나쁠 것 같아서 안 찾아볼게요. 아니요, 되게 잘생겼네요. 저 저번에 그 1회 녹음할 때 태도 형이 이렇게 저거 모니터 잡고 이렇게 딱 앉아 있는데 눈이 딱 마주쳤어요. 김용민 PD님한테 살 빠진 김용민 PD님. 살이 조금 빠진. 참 나는 그 약간 의외스러운 게 팟캐스트 여러 군데에서 목소리가 비슷하신 분들이 많다고 해서 맞아요. 뭐 이런 목소리가 그렇게 흔한 목소리였나 싶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흔한 매력 좋죠. 그냥 흔하고 쉬운 남자. 이거 편집해야지. 흔하고 쉬운 남자. 다음. 흔하고 쉬운 예, 다음, 남자. 다음. 흔하고 쉬운 남자. 흔신 남. 예, 다음은 독하게님께서 남겨주셨는데요. 이제는 확실히 목소리 구분이 돼가지고 산만한 기분이 들지 않으셨고 진행자 모두 재치대학에서 학이라도 딴 건지 토크도 다 잘하시고 호흡도 점점 더 잘 맞아서 신도 얘기를 듣는데 편하고 재미있다고 해주셨어요. 그리고 엄느님 신도를 대표해 DK님께서 정말 아름답게도 엄느님을 대접해드려서 이게 신천지보다 더 위험해 이게 진짜 이 후기만 길어 신도의 일원으로서 몹시 흡족하고 고마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후기가 자기 위주야. 다른 거 잘하면 이건 뭐 이렇게 길어. 원래 후기는 이런 권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엄느님의 말씀씨는 역시 정말 듣는 사람이 한시도 딴 생각을 하지 못하게끔 하시는 마력이 있으시고 목소리는 마치 하늘의 목소리를 듣는 듯 했으며 그 겸손함이란 또 얼마나 놀라우신지. 오늘 그리스님 얼마나 빠진지 내가 보겠어. 그래서 섭외하신 테드님께 정말 무한 감사를 드린다고 하시네요. 아 감사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삐처리된 게 과연 무슨 말일지 궁금해하시다고 하셨는데 그냥 시원하게 밝혀달라고 하고 싶지만 바쁜 시간 쪼개서 녹음 편집하시고 올려주셔서 수고하셨고 자지보지 아이씨 자지보지 섹스 그래서 고맙다고 후기 남겨주셨어요. 역시나 지난 방송에서 거의없다님에 대한 제 생각은 저만의 사심이 아니었어요. 이래서 게스트 배려의 아이콘 DK인 것입니다. 아무튼 독하게님은 언제나 사랑입니다. 거의없다 만세 독하게님 만세 독하게님 만세, 만세. 아, 여기서 점수 따야 되겠다. 지난번 가학발 기습 출연해서 없다 그 우리 출연 쿠폰 내가 가져와 딱 따놨거든. 오, 좋아요. 안 부를 거야? 예 그리고 다음 초코치약 사탕 칫솔님은 요즘은 지상파 라디오보다 여러 팟캐스트를 즐겨 듣고 계신데 그래서 가입하셨다고 인사 남겨주셨고요. 예 그래서 환영합니다. 초코치약 사탕 칫솔님 앞으로 자주 배워요. 자주 배워요. 초코치약 사탕 칫솔. 초코 사탕 치약 칫솔님은 765010407973 국민은행으로 5,000원 보내주세요. 네. 경고. 네 다음 지골레이드님은 아직 회차가 많지 않아 쉽게 따라잡을 수 있으셨고 영진공에서 껄림이 읽어주던 닉네임들의 실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 매우 신기하셨다네요. 다들 팟캐 진행하기 좋은 목소리라 더 좋았던 것 같다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초기이고 틀이 잡히지 않은 점을 감안하더라도 듣고 난 후에 어수선한 느낌이 지속되어서 내가 뭘 들었던 거지 하는 느낌도 받으셨다고 하네요. 성공했다. 점점 나아지고 틀이 잡혀가는 파트 땅을 기대하고 응원하겠다고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집중력 있게 청취할 수 있도록 그러한 파트 땅이 되기 위해 저희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까만머리님께서는 자신의 내면이 아름다운 여자라고 하시면서 지적이고 섹시한 목소리의 소유자 거의없다님 출연분 잘 들었다고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없다님 편이 많이 이렇게 많았나? 이게 무슨 지카바이러스 이런 비슷하게 되는 건가 봐. 그래서 까만머리님도 거의 없다님의 서세원 방송편 이후에 영진공에서 이 거의 없다님 출연을 기다리셨고 지금도 가끔 들을 때마다 미친 듯이 웃으신데요. 그래서 이번에도 재밌게 들으셨고 파트당 3회도 기다린다고 해주셨어요. 저는 까만머리님 후기에 전적으로 동감할 수밖에 없고요. 이 거의 없다님은 섹시 보이스와 걸작 특집으로 청취자들에게 강명을 주신 거라고 봅니다. 아브라사스님 광명 여기서 왔죠? 광명역을 지났어. 네 다음 분. 예 네, 그래 다음 분 신세님은 1부에서는 아직 다들 입이 덜 풀린 느낌이지만은 2부에서 진변명이 나오는 것 같다고 해주셨습니다. 진행자 모두 방송 전에 입을 열심히 풀어서 더욱 항상 감사합니다. 지세님.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팟빵 후기. 팟빵 후기에서는 몽키 비즈니스님이 으아 라고 댓글 후기를 남겨주셨어요. 근데 제가 이 후기를 애니그마로 해독해보니까 거의 없다 만만세가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의합니다. 경고. 비아그라로 때리고 싶다. 그리고 사짜스님은 경춘님의 정신세계를 이해하려면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고 댓글 남겨주셨어요. 그래도 중독되시면은 저희처럼 빠져나가지 못하실 겁니다. 아, 내가 제일 정상인 것 같은데 여기서. 예. 예 그리고 나노나님은 나노나예요. 에피츄 안녕하세요. 나노나예요. 마우코 민경춘 안 사랑해요. 파트 땅의 마사오 아우라 섹스님 짱짱맨 이라고 댓글 후기를 남겨주셨어요. 경춘님 나노님 어떠신가요? 사랑하시나요? 안 사랑한다 후후 아, 나는 사랑한다. C B B. 예, 엇갈린 상황인 것 같아요. 아브라엘 소방님만 개탈신 것 같고요. 다음 SFL 슬기로운 버드라님은 아브나에서 듣고 왔습니다. 특이한 방송이네요. 라고 댓글 달아주셨어요. 우연찮지만 아브나이에서 광고한 효과가 있었네요. 진행자 분들과 찾아주신 SFL 슬기로운 버드라님께 무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잼튠지님은 음하하하하 찾기 힘들었습니다. 구독 완료. 음하하하 댓글 달아주셨네요. 힘들게 방문해 주신 정상에 감사드리고요. 런칭하신 팟캐스트 고양이 샬롱도 잘 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이게 힘든 이유가 있어. 우리는 팟캐스트 듣는 당을 띄어쓰기 없이 붙여가지고 띄어서 검색하면 검색이 듣는 당으로 검색하면 되는데 태그를 듣는 당으로 검색하면 태그를 네, 그래서 저희 검색하실 때는 팟캐스트 듣는 당을 다 붙여서 검색하셔야지 잘 찾으실 수 있습니다. 이미 이 방송 듣는 사람은 다 검색해서 들어온 사람이야. 웬만한 사람 다 들었을 거예요. 이 팟캐스트 고양이 살롱 한번 들어봤는데 와 완전 프로 진행자 느낌이 좀 그래? 나시더라고요. 굉장히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고양이 샬롱에서 샬롱. 그 영화 부산행에 처음에 그 고라니 치시는 그 역할로 나오시는 분 있잖아요. 부산행 아직 못 봤습니다. 못 봤지 못 봤어요. 스포라서 내가 얘기하면 안 되겠네요. 아무튼 그 배우님이 나오셔서 또 방송해 주시더라고요. 너무 잘 듣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민호루님, 티엔님, 행복한 재호님, 오케이스카이님 아 그리고 오케이스카이님은 이분도 이제 방송 런칭하셔서 오신 분인데 하나 언니의 행복한 하나 언니 남편 예 우리의 라이벌 그래서 이분도 새로 런칭 그 동화 팟캐스트를 런칭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들어봐 주시면 좋겠고요. 뭐 하나 언니가 TV 유치원 하나 그 그분이에요? 네, 아 진짜 진짜 예예 예. 아 진짜 진짜 이뻐 아직도 여전히 이쁘셔. 와 죽차 근데 오케이 스카이님은 그분의 남편이야. 우리의 하나 언니를 예 그리고 나쁜 동화님, 전설의 역발님, 새로미 사랑님, 라인브레이커님, 아이자라 슈트라님, 아이자라 투슈트라님, 이니스님, 이니스님도 방송 런칭하셨다고. 이니스님 어떤 방송 런칭하셨나요? 거기 요즘에 하도 안 듣는데 하이피델리티에 거기 자기 방송 런칭했다고 올리셨거든요. 그 게시판 보시면은 이니스님께서 올리신 방송 링크 따라갈 수 있습니다. 무슨 방송이에요? 안 들어봤어요. 아. 감사합니다. 구독만 눌렀습니다. 학회 요정이. 구독만 눌렀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편집 듣겠습니다. 예, 그리고 원닥시가님, 블루피버님, 그냥요님, 네스터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파트땅을 방문, 청취, 후기 남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한 말씀 더 드리자면 저희 파트땅 진행자들 역시 청취자분들의 후기를 먹고 삽니다. 염치 없지만 방송 업로드 되면 게시판 후기도 한번 남겨주시고 팟빵 가셔서 좋아요, 댓글 후기, 다운로드 3종 세트 한번 질러주시고 그러하시면 더욱 양질의 방송 들으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알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파트땅에 보면 그 방송을 런칭하시거나 방송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와서 이제 글을 남겨주시는 걸 보는데 되게 반갑더라고요. 그 좋습니다. 일반 청취자가 아닌 이제 해보시려고 하는 분들도 와서 같이 놀 수 있다는 게 굉장히 긍정적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후기 전부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팟캐스트 듣는 당을 듣고 계십니다. 네, 그리고 개인적인 근황 조금만 얘기를 해볼까요? 일단 제가 먼저 지난번에 가옥걸 특별편에 나와서 오열을 토한 점에 대해서 많은 분들께 심심한 사과를 드릴게요. 제가 좀 오버한 것 같긴 한데 지금도 바지를 벗고 있어요. 땀을 벌벌 흘리면서 아니 근데 저도 볼 거 다 보고 칠 거 다 치는 사람인데 민망했어요. 그냥 너무 세서 사람이 많이 알면은 더 부끄럽죠. 아니야 얼굴이 아담과 이브가 얼굴이 얼마나 빨개지는 부끄러운 것 같잖아. 어쨌든 그것 때문에 좀 불편하셨을 불편할 사람 없어. 아니 그 있었을 거라고. 그것 때문에 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그 두 번째로 제 그 정말 최근 근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요 얘기는 좀 무거운데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요. 그 요 저희 오늘 일요일 녹음인데 그 금요일하고 토요일 날 안산에서 단원고에 희생 학생들 그 기억 교실을 이전을 하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에는 저녁에 시작하는 전야제가 있었고요. 토요일에는 본 행사가 있었고 금요일 전야제에서는 그 애들 이름을 그 희생자를 호명하는 것도 있었고 신앙송도 있었고 아. 그리고 유가족 협의회 단장님 말씀도 있었고 그리고 이상은 씨나 그 자전거 탄 풍경 요 와서 이제 공연도 해주시고 이상은 씨가 세 곡 정도를 하셨던 것 같은데 첫 곡을 하시는데 그 바로 앞전이 애들 이름을 호명하는 시간이었는데 그것 때문에 좀 많이 격앙되셨는지 첫 곡을 굉장히 힘들게 부르셨어요. 어쨌든 그런 게 있었고 다음 날 본행사에 갔다 온 얘기인데 본행사 이거 좀 루즈하니까 좀 빨리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면 9시 반에 원래 시작을 해서 한 5시 정도에 끝나는 거였는데 제가 한 11시 좀 전에 도착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도 아직 시작을 안 했더라고요. 그 전날 나왔던 그 교육감하고 협의한 내용 중에 회의록을 그 전날 전야제에서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그 창고나 그 공간 마련해야 부분 마련해야 하는 부분도 아직 다 합의가 안 돼 있어가지고 그런 합의 사항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나가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정말 그게 한 2시간 가까이 지연이 됐었고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지연된 것 때문에 7대 종단에서 나온 천도제 행사도 한 절반 정도로 줄여서 했었어요. 개신도나 뭐 원불교나 뭐 이런 이렇게 한 네 군데 종단에서 천도교를 지내주셨고 천도제를 지내주셨고 애들 그 참 전에 추모 메시지 있을 때 본 이후에 그 금요일 날 갔을 때는 짐으로 이제 포장이 돼 있던 거죠. 책상이랑 이런 것들이 다 개인 비품도 그래서 그거를 북을 치면서 하나씩 가지고 나오고 이제 옮겨가는 행사가 있었는데 두 번째 큰 사단이 난 게 그 이삿짐 센터 그 그런 큰 윙탑처럼 생긴 트럭이 다섯 대가 들어와 있었는데 사이드에는 상호를 다 가렸단 말이에요. 까만색 현수막으로. 근데 너무 성의가 없었던 게 그 까만색 현수막에 뭐 몇 글자라도 써주면 좋은데 길이는 그 움직이는 구간은 짧지만 근데 그 뒷문에 그 무슨 무슨 이사센터 뭐 로고 뭐 이런 거를 너무 성의 없이 가린 거야. 그 이삿짐 차량이 뒤에 뒷문을 닫으면은 그 여러 다 그런 건 아니고 한두 대가 그랬는데 무슨 무슨 이사 로고 뭐 전화번호 이런 게 막 알록달록하게 있는 거를 전체에서 한 40%만 대충 이렇게 가렸단 말이야. 근데 그거를 보고 유가족이 안 그래도 유가족들은 이제 쫓겨나는 심정으로 나가는 상태인데 그것 때문에 와, 열불이 나서 막 이제 싸우고 자기 차로 그 언덕길 단원고 올라가는 언덕길을 막아버리고 막 이게 지금 뭐 하는 거냐고 막. 근데 정말 속상한 거는 이게 그것 때문에 이제 붙이고 하면서 시간이 지연되니까 유가족들끼리 이렇게 언쟁이 막 오가는 거야. 고성이 고성이 오가고 다른 사람들은 이제 그래도 짐은 나가야 되지 않겠냐고 막 그러면서 막 서로 그 고성도 많이 오가고 그런 걸 보면서 이제 되게 속상했는데 그래요. 그 트럭도 좀 그 트럭도 좀 깨끗한 걸 갖고 왔으면 좋았는데 어디서 다 썩은 걸 갖고 와가지고 네, 어쨌든 그랬습니다. 그 유가족들이 속상해할 만한 상황이었고 행사는 그거 때문에 지연된 거 말고는 잘 됐어요. 그 구간도 원래 그 교육청으로 넘어가는 구간이나 이게 한 3km밖에 안 되는 거였기 때문에 자원봉사자분들이나 유가족들이 직접 그거를 들고 행진을 해서 그쪽으로 잘 넣어놨고 어쨌든 날씨 더운데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고생을 많이 하셨죠. 뭐 그런 거를 이제 저는 그 커뮤니티에 딴지에서 노는 사람이니까 그거를 절반 정도는 이제 현장 스케치의 마음가짐으로 가는 거지만 반 정도는 이제 조문의 마음으로 같이 간 거기도 하고 제가 커뮤니티에 소속돼서 그거를 갔다 왔으니까 지상파나 이런 거에서 그거를 접하는 것보다는 어쨌든 다른 사람들, 다른 우리 같이 노는 사람들한테 좀 전달력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제가 갔다 온 거였거든요. 어쨌든 뭐 그런 후기가 있었습니다. 좀 너무 루즈한데 편집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테드님 울지 마세요. 가학걸 가서도 울고 여기서도 울고 예, 속상해서 그렇습니다. 땀으로도 울고 눈물이 안, 많은 남자. 아, 밑으로도 울고 안 울었어요? 아 자꾸 넣으니까 아. 눈에서 땀이 나서 그러니까 눈에서 말이야. 땀이 나네요. 이거 내 바로 뒤에가 에이브니까 에이브가 텐션 좀 올려줘. 야 씨. 야, 이 다음에 텐션 어떻게 올려? 땀이 그래, 하얘. 그냥 내가 욕 먹고 말이지. 저는 뭐 아까 얘기 다 나왔으니까 그 지난번 가능한 게 거의 없을 거라서 놀았는데 좋더라고요. 굉장히 잘했어요. 아까 우리 테드가 말했지만 우리 여기 시작하시는 분들 같이 이렇게 같이 놀고 콜라보도 했으면 좋겠고 여러 가지로 힘 모아서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 이것도 테드 이야기 다음에 이야기. 근데 이야기 빠뜨리면 안 되거든. 가옥거래에서 괜찮아. 그때 미노루가 알려준 TEK071 TEK071 강조하시네요. TEK071 제로 세븐 원. 아 TEK071 이게 TEK071 이게 얘 크롬에서 젠메이트 받으셔가지고 이뻐. 이렇게 좀 우회해서 검색해 보시면 됩니다. TEK071 이게 진짜 우리 방송 망하게 하려고 그래? 지금 아무래도 가업거래소 품번 언급해갖고 야 토렌드 TEK071 문제가 된다고 하는 것 같던데 오늘 부끄러워하는데 토렌트 그 티사티가 더 좋더라고. 부끄러워하는 모습에서 테드를 봤어. 야동의 테드가 나왔다고요? 자 TEK071입니다 집배군가요? 자 저는 여기까지 한 10번 얘기한 것 같다. 10번 최근 근황이 그거 TEK071 집배군 다 필요 없어. 네 다음 DK님 근황. 아 예 저는 요새 폭염을 피해서 폭염 때문에 내가 녹고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극장으로 피신 갔다가 산송장이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수어사이드 스쿼드를 봤거든요. 자살골 특공대라고 볼 수 있고요. 그 영화에서 보면 그 애니 중에 전설의 마법 쿠루쿠루라고 아세요? 몰라. 네. 알아요. 네, 아시는 분들 계시죠? 거기 보면 북북춤이 나와요. 할아버지가 추시는데 그 춤을 인첸트리스라는 캐릭터가 주문을 외우면서 추는 장면에 나와서 박장대소를 했습니다. 진짜. 아 여기 인첸트리스가 되게 이쁘던데 춤춘다고 하길래 춤은 근데 안 이쁜가 보지. 근데 춤이 북북춤이라니까요. 그 할아버지처럼 상의 벗었나요? 다 벗진 않았어요. 아, 그러니까 망했지. 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영화 제대로 보면서 장난하나. 예, 이게 지금 워너 DC에서 만든 영화인데 도대체 이 양반들은 배트맨 대 슈퍼맨 때부터 그렇고 이제 무슨 생각으로 관객들을 이렇게 괴돼지 취급하는지 저는 참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한 달이었습니다. 이게 그 워너브라더스의 그 수어사이드 프로젝트라고요? 스스로 자살하고 있죠 지금. 망할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았어요. 다음에는 슈퍼맨이 나와서 자살할 것 같아. 우리는 재미없어 마블이나 보러 가자 이러면서. 아 참 그리고 아까 그 런칭한 팟캐스트 있다 그랬잖아요. 그 중에 이제 오케이 스카이님께 하나 언니가 읽어주는 신나는 동화나라입니다. 예, 이걸로 검색해서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이니스님 예. 찾았어요. 스포츠하고 IT 관련된 이야기고요. 공돌이와 공놀이. 아, 네. 와 벌써 에피소드가 6개 올라왔네요. 모두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이 어떻게 되나요? 공돌이와 공놀이. 스포츠 관련 이야기, IT 공돌이와 관련 공돌이. 미국 실리콘밸리 엔지니어들의 스포츠와 IT.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컨셉도 되게 좋네요. 아, 그러고 보니까 한번 들어봤는데 그거. 나도 들어본 것 같은데. 들어봤구나. 조금 들어봤어요. 녹음 품질이 이렇게 아주 좋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생각해 보니까. 원래 미국 실리콘이 더 좋은데. 그렇죠. 자, 형춘님 최근 근황이 어떻습니까? 요즘에 학원 홍보비 아끼려고 직접 발로 뛰고 있습니다. 명함 뿌리고 전단지도 뿌리고 막. 요즘에 그 쉑쉑버거 그리고 카카 프렌즈 강남역에 지금 핫해요. 가지 마세요. 날씨 풀리면 가세요. 3시간 기다려야 돼요. 카카 프렌즈도 지금 거기 샵 들어가려면은 한 1시간 넘게 기다려야 돼요. 다음 가을 되면 가세요. 그리고 다음을 도와주세요. 카카오 도와주세요. 이러면 협찬 들어오겠지? 아니, 저번에 갑자기 맥락 없이 협찬 받고 싶어요. 정말 의식의 흐름대로 얘기하는 거라. 대단히 못생겼다. 저번처럼 해볼까지. 사실 나는 이거 대본이 필요 없는데. 아이고. 아무튼 대본 쓰라고 했으니까 쓴 대로 읽을 거예요. 저번에 명함 돌리다가 몇 개 남아서 가지고 세 개를 횡단보도에 던졌거든요. 갑자기 뒤에서 단속 요원이 삐용삐용 거리면서 마약사부터 체포했어요. 어. 그랬더니 그 홍보물 내놓을래 아니면은 경찰서 갈까 이러더라고요. 아, 진짜 강남 무섭습니다. 네. 이번에는 과태료 안 물었어. 저번에 그 문거 때문에 아직은 괜찮아요. 정립이 되나 보죠? 어, 그러게 말이야. 그러니까 마일리지 쌓이겠어 이러다가 유럽 가서 붙이겠어 이제. 아유, 그 요즘에 그래가지고 돌리면서 보니까 이제 강남 시내 꼭대기가 있더라고요. 강남대로 위쪽으로 올라가니까 진짜 대저택들이 있어요. 막 그 그러다 보니까 이메가가 사는 동네도 가보고 가니까는 거기 진짜 사설 경기초소가 빽빽하겠어요. 골목마다. 어. 어, 거기 진짜 안전하더래. 거기서 노세요. 진짜 엄청 크고. 그러니까 우리는 밑에서 발벙치면서 놀고 있고 걔네들은 그 위에서 그 보면서 즐기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 위에서 잠깐 너무 더워가지고 카페에 앉아가지고 쉬고 있는데 내 또래 같은 아이들이 뭐 이번에 3빌딩이 임대료가 안 나온다, 최고 시급제 올라가서 인건비가 비싸졌다 하는 거 보니까 좀 다른 세계가 보이더라고요. 강남 참 재밌었습니다. 그런 한 달이었습니다. 아. 네. 어, 바람만장해. 경춘님 얘기는 꼭 무슨 월스트리트에서 겪었던 이야기를 듣는 것 같아요. This is Wall Street sex story. 홈메인 점프요. 나 이제 경춘이 구박 안 하려고. 경춘이 구박 안 하려고. 익숙해졌어요 이제. 아니 경춘이 도망갈까 봐. 도망갈까 봐 무서워서 구박 안 하려고. 원래 이렇게 도망하면서 치는 게 재밌지. 자, 밤토라파 하이칼라님. 네. 네. 아... 지금 우리 2회 같이 녹음했었죠? 1회였나? 1회, 1회. 아, 1회. 정식 가산에서. 네. 정식 1회 같이 녹음하고. 지금 요번에 3회. 네. 1년에 한번 온다더니. 1년에 한번 온다 그랬는데 뭐 사정이 좀 많았습니다 그동안에. 네. 그 딴 게에서 다사다난한 아이콘이 돼가지고 못 가진 고초를 겪다가 벌금 신고. 지금 어차피 뭐 지금 이 녹음은 본개방 나오고 난 다음에 업데이트 될 건데 아닐 수도 있지. 그럴까요? 내가 빨리 올 수도 있지. 오, 하여튼 그 거기서 나왔는 아 거기서 얘기를 안 한 게 있는데 아 했는 얘기는 뭐 어차피 뭐 반복할 필요 없는 그치. 것 같고요. 오늘 또 테드님이 테드 아, 무거운 테드 얘기를 테드님이 무거운 분이 만들어도 살렸는데 다시 좀 오늘 저는 저 광화문을 일찍 와가지고 잠깐 들렸었는데 저는 처음 왔어요 사실. 되게 뭐라 그래야 될지 너무 늦게 와서 느끼는 그런 미안함감, 죄책감 그런 게 좀 있더라고요. 아니, 지금이라도 가신 거 잘한 거예요. 네, 가서 그냥 뭐 딱히 뭘 한 건 없는데 그냥 앉아서. 근데 전 광화문도 전에 그냥 뭐 단축 마라톤 뭐 나 땡 키 뭐 거기 땡 이 키 땡 네. 뭘 가려 말 하면은 혹시 광고 줄 줄 아나 나이키 나 이키 나 이키 네. 열 번을 외쳐야죠. N I K E T E K 07 그때 한번 가보고 처음 가봤는데 오늘 아침에 갔던 광화문은 경찰들만 줄비에 있고 사람은 인적은 별로 드문데 그 세월호 유가족 분 중에 한 분 지금 단식 농성하시는 분 그리고 뭐 특조위에서 릴레이 단식하신 분 뭐 그래서 한 네 분 다섯 분 그렇게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거기 앉아서 그냥 인사드리고 잠깐 앉아서 이렇게 그 앞을 봤는데 광화문은 저한테는 정말 낯선 곳이거든요. 근데 그 앞에 뭐 조선일보, 동아일보 그리고 뭐 그 대형 스크린 거기서 뉴스 나오고 근데 조선일보 스크린이 바로 보이잖아요. 그거를 세월호 유가족 분들은 거기 앉아서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 그치. 조선일보에서 나오는 그 뉴스들을 내용은 어차피 안 봐도 뻔한 그런 내용인데 가슴을 후벼 파는 그런 내용을 보면서 그 앉아서 제가 받는 그 광경이 막 빌딩 숲 사이에 중간에 그 노란색으로 돼 있는 천막 몇 개 그 그리고 뒤에 뭐 산도 보이고 광화문도 보이고 뭐 뒤에 청와대도 있고 그 진짜 무슨 섬처럼 정말 외톨이처럼 고립된 그런 이미지가 그냥 탁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그 지금 한 2년 넘게 싸우시면서 힘드셨을지 생각하니까 근데 또 그 한 2년 만에 저는 처음 간 거잖아요. 2년 넘게 만에 그게 무슨 뭐 바쁘단 핑계도 이제서야 찾아뵌 거긴 한데 근데 거기 계신 분들 아 앞에서 제가 막 넉넉히 오는 것도 정말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분들은 왜 눈물을 보이냐 그 당신들이 나 우리한테 미안할 게 뭐가 있냐 미안할 사람들은 우리한테 미안하다고 말 안 하는데 당신들이 뭔 잘못을 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하여튼 그래도 가서 뭐 그냥 뭐 땀 조금 흘리면서 좀 거들고 이게 중국인 관광객들만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 근데 그런 사람 그 중국인 관광객들이 와서 관심 가지고 둘러보고 가고 오라는 것도 그게 오히려 더 고맙더라고요. 좀 사람들이 이제 냄새가 나고 이렇게 시작하니까 그래서 그냥 마음에 짐이 조금이라도 있으시면 아직 못 가신 분들 한 번이라도 뭐 가서 잠깐이라도 분양이라도 한번 하시고 그러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네. 이게 오늘 아침에 근황이네요. 네, 오늘 아침. 그 지금 본인이 늦게 왔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물론 빨리 가거나 많이 가면 좋죠. 근데 뭐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 한 번쯤 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다음 우리 그립서님이 처진 분위기를 살려주세요. 그립서님 근황은 뒤에 하는 게 맞는데. 근황? 아니 심심하잖아. 지금 그림 그리면서 그림. 아, 빅터를 어쨌든 빅터를 그렸어. 빅터를 그리셨는데. 불안의 문신이 돼 있어. 오일 텐가. 기아 오셨으니까 같이 참가하는 식으로. 네. 그러게 입이 마르고 있네요. 네. 그 뭐 이게 뭐 한 달 사이에 근황 뭐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냥 최근에 한 달 사이에는 저는 이제 백수가 됐고. 저는 어차피 지금 보통 프리랜서 일을 하니까 네. 좀 쉬면서 재정비를 좀 하고 있고 그러면서 방송도 쉬고 있습니다. 네, 너무 오래 쉬시는 것 같아요. 네. 그 얘기는 나중에 하겠지만. 네, 그래서 뭐 좀 편하게. 근데 오늘 방송하는 이 시점에서는 집에 댁에 있는 네. 이제 아이와 이제 와이프가 친정에 갔다. 네. 이런 게 박수 칠 만한 얘기죠. 네. 와, 전문 방송인 진짜. 정말 부럽다. 한 방에 분위기를 확 올렸어요. 그런데 남자들인들이 와서 지금 남자만 몇 명이야? 여섯 명이야. 아, 우리 이치 보내고 계속 남자 있어. 아우, 여기서 해. 네. 이제 불알 냄새 익숙해졌어요. 제 것만 해도 괜찮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좀 즐겁고 조금 흥미로운 시간을 좀 보내고 있고 뭐 방송 관련한 얘기는 뒤에서 네. 좀 더 네. 얘기하기로 할게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멋있다. 아, 그래서 우리 지금 그 후기나 근황이 좀 길어졌는데 그래서 뒷부분은 좀 이렇게 스피드하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네요. 네. 네. 요즘 뭐든나 시간입니다. 네. 그 최근에 들었던 에피소드나 최근 눈에 띄었던 그런 팟캐스트를 좀 소개해 보겠습니다. 네. AB. 아, 예, 또 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아이튠즈 차트 1위 잠깐 찍었던 게 있었거든요. 1위. 깜짝 놀랐어. 말도 안 돼. 1등 찍었어. 딴지 종편의 새로운 팟캐스트 딴지 NYB에 요즘에 좀 푹 빠져 있는데요. 그 뉴욕에서 부동산 하시는 숨은 고수 박원영 아저씨하고 행동하는 양심가 캔디고씨하고 그 다음에 미남자 그럴걸 이렇게 사람 있죠? 진행하는 방송인데 좋습니다. 샤오미 미밴드 그 미예요? 미친 남자. 특히 요즘에 박원영 아저씨한테 푹 빠져 있는데 보통 어떤 일이 벌어지면 그 일에 주목하거나 왜 그렇게 됐는지 이 정도 보잖아요. 아니면 뭐 근데 이분은 그걸 바라보는 다른 사람 관점들을 보거든요. 졸라 어려운데 쉽게 말하면 그때 마사오상이 경찰 버스에 꽃초를 그렸잖아요. 예. 그래서 벌금 받았지 않습니까? 그때 보통은 벌금 맞은 그 사실하고 마사오상이 왜 그랬나 이런 것만 생각하고 보도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박원영 아저씨는 그 경찰이나 벌금 매긴 사람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근데 그게 되게 쉽게 논리 되게 복잡할 수 있는데 쉽게 얘기해 주시고 꼰대스럽지 않은 너부리 편집자님 완전 반대편이거든요. 쉬운 단어로 쉬운 감각으로 젊은 감각으로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는데 지금 편집점이는 그냥 좀 전에 같이 밥 먹고 왔는데 꼰대라고 막 꾸벅꾸벅 해놓고 이제 뒤통수 치는 거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캔디고 씨도 매력이 있는데 직설화법을 쓰시거든요. 성격이 좀 그러세요. 그리고 근데 한국말도 조금 짧은 부분이 있고 그래서 생각들이나 이런 게 좀 많이 튀게 느껴지는 그런 것도 있는데 그것도 매력입니다. 근데 또 굉장히 솔직해서 인정할 건 인정하고 주장할 건 주장하고 젊은 미국인 입장에서 좀 과하다고 싶을 때가 그래도 있긴 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박원영 아저씨가 좀 첨언을 더해줘서 중심을 잘 잡아주는데 재밌습니다. 그 처음에 방송 섭외가 쉽지 않았던 것 같더라고요. 우리 가옥걸 그럴걸님 인터뷰할 때 그때 섭외 중이셨던 걸로 아는데 중간에 틀어졌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다시 잘 잡으셔가지고 눌러앉히셨는데 정말 다행이다 싶습니다. 아저씨 두 분 말이 너무 길어가지고 태도처럼 그래서 그분이 박자감을 주시니까 그리고 껄림 웃기지도 않는 유머에 발맞춰주시고 껄림은 뭐 그리고 잘생겼고 참 자꾸 못생겼다고 고치는데 누가 고치는지 모르겠어. 맞다. 껄림은 그렇습니다. 껄림이 요즘에 웃음 포인트를 못 잡아내고 있어요. 그게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아니에요. 그 웃음 포인트를 못 잡는 게 아니라 나머지 두 사람이 아직 여유가 없어서 그거에 동조를 못 해주고 있는 거야. 방송에 집중을 하느라고. 그런가? 근데 NYB에서 NY는 알겠는데 B가 뭐의 약자예요? 브리핑입니다. 아, 브리핑. 저는 뉴욕 병신인 줄 알고. 그래서 그러지도 몰라요. 정식 명칭은 뉴욕 이슈 브리핑으로 로컬 방송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뭐 이렇게 이게 아직 껄림이 이제 아직 그 케미가 올라오지 않았으니까 던지는 것도 소심하고 그 두 명은 받는 것도 약간 아직 안 돼 있어. 무슨 소리인지 모르는 게 또 많아. 껄림이 던지는 거를 두 분이서 쟤 뭐라는 거야? 이런 것들이 좀 있어서. 안정진공 초창기 때도 좀 그랬지 않았어요? 아 그렇지. 아마 방송 초기에는 약간 그러는데 나중에 터지긴 할 거예요. 좀 근데 지나면. 저는 캔디고시 그 약간 뭐랄까 조금 퉁명스러운 그 말투가 조금 래퍼 같지 않아? 마음에 걸리긴 해요. 근데 그게 왜 마음에 걸리냐면 어쨌든 그분은 미국인이고 우리가 방송에서 기타 지상파 같은 데서 접했던 외국 사람들은 되게 친한파로 포장을 해서 그렇지. 사실 많은 사람들한테 대중들한테 포장을 한 모습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사실이 아닌데 이제 그 캔디고님 같은 경우는 그냥 리얼 그냥 리얼 미국인이시고 그쪽에 사시는 분이니까 그게 되게 좋은 것 같은 게 그래서 더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들어서 오는 거는 포장을 한번 해서 오는 건데 실제로 밖에서 보는 우리의 모습들을 볼 수 있다는 거지. 그게 모든 면은 아니겠지만 그래서 이거 되게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거 되게 잘 될 것 같고 특히 1편은 좀 재미없었거든 사실. 근데 2편에서 정말 재밌었어요. 애국심 주제로 했을 때 그때도 재밌었고 그때 들으면서 좀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 나도 다들 하자고 하니까 빨간 티코 나가서 응원하고 뭐 다들 싫다 하니까 그럼 나도 국뽕이 안 좋은 건가 본가 보다 뭐 그러고 했는데 테드가 먹으라고 하면 먹고 치라고 하면 치고 싸라고 하면 싸고 닦으라고 하면 닦고 테드가 TK071도 보내줬잖아. 내가? 내가 언제? 근데 이제 이 방송 듣고 나니까 그런 다른 측면에 대한 생각들 아 그리고 가려지지 않은 모습들은 이런 것들이 있겠구나 하는 것들을 느낄 수 있어서 되게 좋았고 요 방송은 앞으로가 좀 기대가 됩니다. 아 이것도 한 번씩 다 좀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1편은 재미없습니다. 참고로 캔디고 씨가 이렇게 여기 픽스되게 된 고정되기 위해 그 결정적인 역할을 아브락사스님이 하신 것 같아. 내가? 노란 딜.. 아 딜도가 아니라 노란 리본을 보내주셨잖아. 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 우리가 저기 보낸 노란 리본 하고 테드하고 리본을 구해서 보냈는데 그때 그 보냈다는 걸 페북에 엄청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그럴걸님이 그리고 딱 앉은 거 보니까 그 영향력이 좀 있긴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아마 좀 도움이 됐으면 정말 다행이고요. 그렇습니다. 딴지 NIB 추천합니다. 사랑합니다. 다음 DK님 요즘 예 제가 요새 들었던 팟캐스트는 다시 할게요. 아멘. 편집 없어. 저는 요새 KBS 더빙스타 소환 팟캐스트 더빙의 신을 즐겨 들었습니다. 이 팟캐스트는 유명 성우분들을 쉽게 만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이 남녀 성우분과 담당 PD님이 진행을 하시고요. 지금까지 나온 분들을 소개하자면 형사가제트와 맥가이버의 배한성 씨. 맥가이버. 예, 유명하시죠. 그리고 제가 입덕한 계기가 된 작품 미드 엑스파일의 멀더와 스컬리. 이규와 서혜정 씨, 그리고 소년탐정 김전일과 명탐정 코난의 강수진 씨, 예 그리고 세일러문 웨딩피치 마법소녀 리나의 최덕희 씨. 나 웨딩 스피치 다 봤는데. 난 리나 정말 좋아하는데. 크, 끝내주죠. 그리고 아이언맨 토니 스타크의 홍시호 씨. 또 영드 셜록의 셜록과 왓슨 장민혁 박영재 씨. 쉰들러 리스트의 랄프 파인즈. 그리고 검정 고무신의 할아버지 역을 하셨던. 그리고 2005년도에 현실 초월 더빙이라고 화제가 됐던 일본 애니 몬스터의 룽계 경감 역의 강고한 씨 등이 출연했습니다. 이게 현실 초월 더빙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미국에서 인정을 더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한 게 더 훨씬 더 예, 그렇죠. 예. 어울린다고. 그래서 과거에는 한국에서 성우에 대한 인식이 단순히 목소리 좋은 사람, 방송 관계자 정도로 치부됐었는데요. 하지만 원래부터 성우분들은 영화나 드라마에 나오는 연기자분들하고 같은 의미를 지니시는 연기자분들이시거든요. 그래서 일부 기술자들 영역이라고 오해받았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인기 성우 서유리 씨만 열받참! 그분만 봐도 알 수 있듯이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게임하고 애니, 광고, 케이블 방송에서도 여전히 더빙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기는 한데 이 한때 더빙의 꽃은 주말의 명화나 토요 명화 같은 외화 더빙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공중파에서 프로그램이 없어지니까 이제는 매주 그 더빙된 명작이 주는 감동을 느낄 수 없다는 사실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터미네이터 2하고 원초적 본능 같은 작품을 원작보다 더 재밌게 봤었거든요. 원초적 본능을? 예, 한 적 있었어요. 원초적 본능도.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 때? 정확한 본능은? 거는 기억이 안 나는데 몇 학년 때부터 쳤어요? 그것도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러니까 이제 공중파에서 방송한 거니까 일단은 다 편집된 상태에서 이제 본 거지만은 그 샤론 스톤 성우를 하신 분이 강희선 성우님이거든요. 근데 실제로 샤론 스톤이 말하는 것보다 이 성우님이 샤론 스톤으로 더빙해서 말하는 게 훨씬 더 그 힘이 있어요. 그 빠져드는 매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더빙하는 작품들이 주말의 명언이 올라오면 굉장히 주의 깊게 봤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요. 그래서 이 더빙은 재미있는 작품을 더 재밌게 보게 해주기도 하고 또는 흥미없는 작품을 재밌게 매력있게 보게 해준 힘이 분명히 있다고 보거든요. 이제 한국 관객분들은 잘못 해석된 자막에 대해서 평하시기도 하고 원어로 들으면서 관람하는 수준이기도 하지만은 좋은 외화를 자막 없이 그 맛보는 그 맛, 그 체험을 자주 하셨으면 좋겠는데 그럴 수 없다는 현실이 너무 안타까워요. 이 프랑스나 독일, 일본, 중국 등은 자국어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자국어 더빙을 매우 중시하고 맞아요. 자막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고령자라든가 어린이를 위해서라면은 이 우리 더빙 시장이 굉장히 소중한 문화 자산이기 때문에 다시 활성화되어야만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더빙스타 소환 팟캐스트 이 방송 들으시면서 현재 더빙계 동향 소식도 조금 아실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역전은 성우 연기자분들의 그 철학하고 애안에 공감해 주시면서 추억의 더빙 맛도 체험하시는 시간 되시면서 대한민국 성우분들한테 많은 지지와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좋다. 네, 이 저기 팟캐스트는 그럼 어디서 하는 팟캐스트예요? 이거는 KBS에서 현재 제작하고 그래서 이렇게 출연을 시킬 수 있구나.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더빙 그 성우분들이 하는 팟캐스트가 이 팟캐스트 하나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여기는 KBS에서 제작을 하다 보니까 유명하신 분들을 잘 섭외를 해서 방송을 하실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앞서서 얘기했던 분들도 KBS에 소속되어 있다기보다는 대부분 지금 프리랜서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예, 많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훨씬 더 잘 활성화돼가지고 앞으로 더빙된 그 외화를 그냥 명절 때만 보는 게 아니고 평상시에도 우리가 매주 주말마다 좀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좀 더빙된 영화를 보는 맛이 또 있죠. 그렇죠. 네, 잘 들었습니다. 자, 경춘님 요즘 뭐 듣습니까? 잠깐만요. 그나저나 지금 경춘님이 딴 계를 탈퇴를 해서 닉네임이 원래는 계속 바뀌어야 되는데 제 지금 닉네임은 NULL이죠. 널. 널입니다. 없습니다. 널춘. 널춘. 문 널춘. 널널한 학문. 계속 그리고 요즘에 자꾸 태도 눈치. 아니, 뭐 던질 것 같아. 아니 이뻐서. 아 근데 아니, 잘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오늘 얘기할 팟캐스트가 조금 좀 그런 건데. 아, 진짜 이거 갖고 왔어요? 근데 세월호 얘기라고 이러니까 이게 좀 미안하긴 하지만 갑시다. 아, 몰라. 나 아니야 좀... 이거는 어쨌거나 뭐라고 해야 돼? 네. 에피소드일 뿐이에요. 방토리 네, 진짜 놀랬어. 아니 난 그냥 농담으로 한 줄 알았어. 저 이게 비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소개드리려고 그런 거예요. 아, 오케이. 고. 네 안녕하세요. 황상 민경춘이에요. 이거 소개드리려고 여기 왔어요. 저는 진정한 애국 보수 사마가 이 좌존 빨갱이들이 장악한 팟캐스트에서 홀로 고분분투하며 진정한 국뽕이 무엇이고 그 기저에는 숭고하고 아름다운 나를 위한 아니 나라를 위한 것이라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 팟캐스트 제목은 이번규의 밑장빼기예요. 우리는 이 거룩한 팟캐스트를 진행하는 MC를 주목해야 합니다. 이번규 이번규 맞죠? 이번규 그는 누구냐? 대한민국의 시사평론가고 저는 잘렸는데 교수고 언론인이에요. 하드보드 지대를 나온 나처럼 훌륭한 학력이에요. 일본 고베 국제대학교 경제학과 미국 자지 워싱턴 대학교 대학원 정치학 석사. 발음 좀 똑바로 하자. 이게 자지 워싱턴 대학교는 우리 거룩한 리승만님도 나오신 곳이에요. 그리고 이건희님도 지금 주무시고 계신데 이 하여튼 그랬어요. 네 키 저기 때문에 칼국수 찼어. 아무 한국외국어대학교 막 이렇게 나왔어요. 새로미님이랑 동문인 것 같아. 아셨죠? 공부는 많이 하면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다음과 같은 어록도 창출할 수 있어요. 그의 아름다운 어록을 몇 가지 소개해드릴게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도 소개할 거예요. 이게 소개할 게 정말 많아요. 그래서 다음 달에도 할 거예요. 기다려주세요. 자 모두 받아 적으세요. 글씨를 못 쓰면 양재역 3번 출구 훈민정필 573에 공들두라나 아시겠죠? 훈민정필. 네. 여기서 광고 넣어야 되나? 2013년에 채널A에 나와서 역사 다큐 100년 전쟁 이게 역사 왜곡이면서 이게 마치 꽃뱀과 같다 비유를 하셨어요. 그리고 노디김과 이승만을 불륜으로 조작했다며 감히 건국의 아버지 초대 대통령 이승만을 욕보였다고 민족문제연구소를 쓰레기단체 빨갱이 소굴이라고 말씀하시고 나서는 다음에 2014년에 TV조선에 나와서 이승만에게 여자가 많았는데 가장 유명한 사람이 노디킴이며 하와이에서 만났고 원래 사제지간이었는데 스캔들이 났다고 신나게 이야기하셨어요. 이 아름다운 공수전환 탑에서 바텀 애국을 위한 게 아니겠습니까? 어록이 너무 많으므로 또 소개해드릴 거예요. 잘못 읽었네요. 하여튼 그리고 김윤아와 박근혜 대통령님을 비교하면서 최고는 서로 닮는다 라는 말로 김윤아가 어찌 최고 존엄과 비교 대상이 되겠냐는 비난을 받게 하셨어요. 미쳤죠. 2016년 6월 29일 방송에서 혼자 룸살롱을 가는 경우는 많이 없고 보통 3, 4명이 간다면서 박 삑삑삑만 연예인이었겠냐 그 자리에서는 또 누구도 있었다 라고 했다가 혼났어요. 엄청 사과했죠. 이러한 아주 훌륭한 분이 진행을 하시는 곳이에요. 자, 이러한 진성 애국보수님께서 방송하는 이봉규의 밑장빼기는 어떨까요? 무궁화를 가슴에 푹 심고 삼천리 화려강산의 인간의 한계는 어디인가 알고 싶어 사대강을 파면서 덴노헤이카 반자이! 반자이! 금방 묻히는 하지만 연예인 나부랭이가 스티커 잘못 붙이면 방송같이 하는 그 자긍심을 느끼고 싶을 때 들으면 된다는 겁니다. 이게 다음 달에 소개할 수 있겠죠? 그때는 이제 에피소드 위주로 할 거고요. 네. 이번에는 맛배기로 게스트들을 소개해드릴게요. 게스트들이 정말 훌륭하신 분들만 있어요. 대단하다. 진짜 경북 구미가 당길 거예요, 진짜. 자, 하은호. 하은호 잘 모르시겠죠? 2014년 군포시장 후보로는 하다가 혼외자식, 폭력, 불륜, 위증, 세금 체납으로 잘렸어요. 유창수. 새누리 청년 최고위원이면서 청년수당은 환심을 사기 위한 포퓰리즘이라고 요즘에 그렇게 말씀하시고 다니네요. 그리고 신동욱 아시죠? 근영파괴 남편. 공하다. 대단해요. 그리고 김성동 정청래를 심판하려다 손혜원에게 심판당하신 그분. 그리고 강영석 도도남 변희재 허경영 아 대단하지 않습니까? 팟캐스트에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요. 강용석은 여기 나와서 노래도 불렀어요. 훌륭합니다. 야, 진짜 구력 쩌는 분들이 한두 분들이 안 나오신 게 아니군요. 이게 정말 우리나라를 빛내줄 엄청난 팟캐스트예요. 꼭 들으셔야 돼요. 일단 팟빵에서 한번 들어보세요. 내 주머니에 TV조선을 in my pocket 하시고 싶으면 꼭 들으세요. 당장 달려보세요. 이 팟캐스트는 어마어마한 수양을 쌓아야 하므로 다음 시간에도 또 소개할게요. 요즘 저는 이것만 듣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네, 근데 지금 보니까 5월 13일 이후로는 업데이트가 안 되네요. 네. 중단했나 보죠? 네, 박삐삐 까다가 네. 방송이 업데이트가 안 되고 있어요. 어떡해. 아니 근데 정말 그 표현이 요즘에는 요 최근에 게시판을 보니까 암 걸리겠다라는 표현이 좀 부적절하지 않냐라는 의견이 있는데 아, 이 방송 들으면 정말 내 몸에 병이 생길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네요. 아, 딴지 그 조갑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 진짜? 꼭 들어보세요. 자신이 없어지는데. 제가 이 방송 관련해서 재밌는 걸 하나 좀 발견한 게 있었는데 네. 이게 순위가 꽤 높았어요. 네 맞아요. 네, 지금은 맞아요. 이제 많이 내려가 있는데 여기 보면은 딴지 그 팟빵에서 후원하는 게 있죠. 네, 팟 후원이 그렇죠. 있는데 네. 보통 이제 뭐 저희가 뭐 제가 진행하는 이제 미드나잇 익스프레스 같은 경우도 후원이 그래도 한 100개, 200개. 그러니까 이게 한 만 원, 적게는 이제 5천 원 이렇게 후원을 하거든요. 네. 네. 여기 보시면은 굉장히 많이 후원은 돼 있어요. 그런데 한 개. 맞아요. 한 개. 아, 맞아요. 이런이야. 이렇게 후원을 이제 같은 분 이제 띄우려고 하나? 하시더라고. 어뮤징인가? 아, 보수분들은 좀 주머니가 가볍구나. 그렇죠. 아, 이런 생각이 좀 들게 하는. 그런 정성 얼마나 우리가 본받아야 돼요. 네. 귀찮을 텐데. 팟빵 그 관련 카테고리에서 여태까지도 항상 그래서 밑장 빼기 아니에요? 1위하고 2위하고 밑에서 빼서 위에 올리고 밑에서. 그러네. 이렇게 흉보면 또 벌금 내요. 조심하셔야 돼요. 네네. 잘 들었습니다. 저는 네. 저는 좀 짧게 할게요. 그 뮤직 69이라고 뮤직 69. 네, 뮤직 69. 이런 19금스러운 이름을 누가 지었는지는 모르겠지만요. 누가 위에요? 정준이다. 이게 무거운데? 하이피델리티 100회가 나가고 나서 바로 시작을 한 정말 저희가 의심되는 본격 하이피델리티 우라카이 방송. 우라카이라고 자기네들 써놨어. 페나까지. 컨셉도도 철민바바. 그대로 나가져 갔어. 난장 방송이고 이제 제목에 나타나 있는 69분은 다른 69가 아닙니다. 방송 시간이 69분이에요. 60, 아니 진짜 69래. 진짜 69가 뭔데? 단백질 진짜 69라고 단백질도 얘기했어. 철민바바와 단백질도. 진짜 아브나이드 이런 것도 이름 같은데. 이름을 누가 지었을까? 근홍이 철민. 아 류철민 맞아. 그래서 60분 방송을 하고 나면. 이제 엔딩 그 마무리 인사를 해요. 막 급하게. 야, 딴지 것 다 갖다 쓴. 그 아브나이 그 시간 폭탄 그거 따라한 거잖아. 맞아. 그래서 이제 한참 얘기하다가 69분 되면 방송을 끝내는데 코너가 정말 하이피델리티 우라카이라고 할 수 있는 게 한 가지 주제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주제로 얘기를 하는 썰 뮤직, 그리고 꽂힌 음악을 얘기하는 꽃 뮤직. 그리고 핫한 이야기를 하는 핫뮤직 뭐 이 정도 세 가지 코너가 있는데 컨셉은 똑같아. 네 똑같습니다. 어쨌든 코너명만 다르고 똑같습니다. 막 수다가 막 무절제하게 이어지다가 근데 진행 박근홍님 외에 그 김반야 작가 소설가 겸 가수 최민석 작가 엔지니어링은 류철민 PD가 하는데요. 뭐 재밌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진짜 근데, 진짜 웃긴 건 SBS 스튜디오에서 하는데 없는 음악이 너무 많아서 휴대폰으로 음악 틀고 방송 중에 중간에 이거 시간 재고 있니 하면서 몇십 초 지나면 휴대폰으로 틀어 몇십 초 지나면 이제 그 위에다가 멘트를 깔고 약간 그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여기도 노래 다 틀어주나요 여기는? 아니요 안 틀어. 하이피델리티처럼 똑같이 완전 똑같이. 근데 끊지는 않고 깔고 위에 멘트를 얹어. 네. 아 다른 거. 너 근데 멘트가 너무 많아서 음악 소리가 안 들려. 음악을 좀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한테는 별로 도움은 안 돼요. 그래도 소개되는 그 음악들이 그분들이 구력이 좀 있으시다 보니까 아, 나 저번에 최근 좋고. 방송에서 서브라임이 소개가 됐는데 와 너무 좋았어 진짜. 서브라임 산타리아 와 나 그거, 너무 좋아하는 노래. 그 하프 나오는 거 되게 좋았는데 목소리 되게 뭐 몽환적인 분이 부르는 노래인데 아 이거 제목이 생각이 안 나. 이번 야동의 뉴 하프 그거? 아닙니다. 자 그럼 요즘 뭐 듣나는 예. 여기까지 하고 자 다음 코너는 아브락사스의 팝포드 차트 시간입니다. 아. 화제 아브락 차트입니다. 40도를 넘나드는 더위가 이어졌었죠. 그만큼 팝포드 차트도 뜨거웠습니다. 휴가지서도 마누라 쿠사리 먹어가며 정리했던 팝포드 차트 7월 3주차부터 8월 3주차까지 5주간 차트 소개해드립니다. 먼저 아이튠즈 차트입니다. 아이튠즈 차트에는 여전히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분야가 모두 골고루 순위권을 형성하고 있는데요. 신기하게도 더워질수록 영어회화 팟캐스트 순위가 뜨거워진다는 겁니다. 더울 때는 비키니, 아니 에어컨만 당기나 했는데 영어도 그런가 봅니다. 휴가철 해외여행 덕분인지도 모르겠네요. 아, 바트 땅 계절 언제도 오나 싶네요. 다음으로 팟빵 차트입니다. 김용민 브리핑 정봉주의 전국구가 1, 2위에 말뚝을 박은 가운데 정치 사회 방송들이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식라디오, 미르미디어, 국민TV 단골손님들이 아래 위로 살짝살짝 옮기면서 자기들끼리 다 해먹고 있어요. 다음은 파트당 종합순위입니다. 집계 마지막 주차인 8월 3주차 상위권 순위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 9위는 손에 잡히는 경제, 1빵빵 기초영어와 1빵빵 영어회화가 차지했고요. 8위는 컬투쇼 레전드 사연 210, 7위는 7월 말부터 갑자기 치고 올라온 영어 독서 공부합시다가 차지했습니다. 더위도 꺾이고 있는데 영어회화 팟계 인기는 언제 꺾일지 궁금하네요. 6위는 정봉주의 정국구, 4위는 휴가 공백을 무사히 털어낸 파파이스와 EJ가 차지했습니다. 3위는 물량의 황제 김용민 브리핑, 2위는 청정구역이 차지했는데요. 독립에 걱정했던 청정구역은 날고 있고 정치 알바는 어디로 사라지고 없네요. 청정구역은 바밤바, 박누리당, 바트땅은 시꺼먼 드드당. 죄송합니다. 대망의 1위는 역시 지대널리앗이 차지했네요. 팟보드 차트가 집계된 이후 8주 연속 1위입니다. 지대널리앗에 우리 꼽사리 끼는 방법 없을까요? 아, 밀붙고 싶습니다. 지난달 상위권 팟캐스트에서 주제로 가장 많이 다뤄졌던 키워드는 사드, 당대표, 우병우, 정기료, 김영란법, 메갈리아였습니다. 여기에도 올림픽은 없네요. 어디서 열렸죠? 팟캐스트에서 열리지 않은 건 확실하네요. 매주 수요일에 게시되는 팟보드 차트는 딴지일보 클럽 팟캐스트 듣는당 게시판에 오시면 자세히 보실 수 있으십니다. 지금까지 팟제이 아브락 차트였습니다. 여러분 질팟하세요.